들렸던 네 목소리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오래전 그날의 내게 물어보던 넌 지금 어디에 있는지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너를 따라 기억들은 길을 떠나 Can I walk with you? 너와 함께 걷던 시간 그 위를 네 곁이라면 발이 닿는 어디든 지칠 줄 모르고 좋았던 어려웠던 언젠가 꺼내볼 때야 나도 너에게 반가운 기억이길 in the end, in the end 모두 되돌아보니 나는 분명해 너를 만났던 것에 No regrets, no regrets 묻어